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 코리아 연구소 소장 조동훈입니다. 예, 오늘 코리아 포커스 팟캐스트 혁명 그첫 시간인데요. 먼저 4.19 혁명과 유월항쟁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해설 바랍니다. 예, 그 전에 코리아 포커스 혁명은 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의 자매 방송이죠. 네, 닥터 스테판이 정세를 진단하고 그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관점에서의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 방송이라면, 이 혁명은 혁명이라는 주제를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을 앞둔 오늘 첫 방송으로 4.19 혁명과 6월 항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짚어볼까 합니다. 4.19 혁명과 유월항쟁을 비교해 보면 일단 혁명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 12월 19일 대선 부정 1주년을 맞아서 제2의 유월항쟁, 겨울항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지난 후에 서론격인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혁명이 방송에서 코리아 혁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러시아 혁명, 쿠바 혁명, 이란 혁명 이런 각종 혁명들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민중들의 삶은 바닥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승만은 그의 1960년 또다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 부패한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선거를 한달 앞두고 지병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될수 있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상대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장면.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대대적인 불법 선거에 나섰다. 그들은 미리 40%를 투표에 두기도 했다. 순진한 민중들은 3인조나 5인조 등으로 조를 짜서 공개 투표를 시키기도 했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의 자유당 표가 전체 유권자의 숫자보다 많이 나올 정도여서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수를 낮추어 발표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저지르기도 했다. 3.15 정 부통령 선거는 그렇듯 민주주의의 질서가 정면으로 부정된 치욕적인 선거였다. 파탄이 나버린 나라 살림, 부패한 권력. 이승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1960년 4월 19일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서울의 시위 현장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가세했다. 시위대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된 시위는 이미 독재정권 타도로 발전해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시위대는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피의 화요일이라 불리는 4월 19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천여 명이 크게 다쳤다. 거리에선 4.19 희생자를 위한 모금이 활발했다. 민주주의와 민족 자립에 대한 열망이 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는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엿새 뒤 25일. 이번엔 대학 교수단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학생과 시민들의 이승만 정권 퇴진 요구는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불러왔다. 당시는 군인들도 시위 군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도 4.19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해 터져나온 거대한 혼물이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은 3.15 선거가 무효임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조국을 분단시킨 채 12년간 유지했던 부패한 절대 권력이 민중들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다. 이승만 부부는 하와이로 망명했다. 그럼 오늘 주제인 4.19 혁명과 유월항쟁에 대해서 논하겠는데요. 4.19 혁명과 유월항쟁의 비교라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비슷하면서도 구별되는 두 큰 사건입니다. 예, 그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 방법론의 기본이죠. 비교 또는 이제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건데요. 예. 그래야 그 주제에 과학적 해답을 찾을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문제의 본질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4.19 혁명과 유월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큰 두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그 본질을 짚어보고 그것이 오늘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그 공통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사건은 청년 학생이 앞장서는 민중의 항쟁으로 정권을 바꿨다. 그러나 그 뒤에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4.19는 이제 고대생들이 4.18 투쟁에 앞장섰고요. 유월항쟁은 이제 서대협 서울지역 대학생협의회죠. 비폭력 투쟁으로 이제 앞장섰죠. 그리고 광범위 민중들이 떨쳐나섰고요. 각각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3.15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를 도입했죠. 예. 6.19 선언으로. 네, 그러나 각각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 가 벌어져서 새롭게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예. 19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다시 군사정권이 연장됐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파시오 민주화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 파시즘과 군사 파시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이죠. 그리고 남측에서 반파시오 민주연립정권과 북의 사회주의 정권과의 반미구국 통일전선에 기초한 조국 통일을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예. 남측에서 반파시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수립되는 민주연립정권과 북의 사회주의 정권, 1958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죠. 북은 1950년, 58년까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가 됐죠. 예. 그래서 남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 이렇게 두 개의 체제로 코리아 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데 남의 민주연립 정권이 들었으면 북의 사회 정권과 반미구국 통일전선에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거죠. 당시에는 연방제를 과도기로 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연방제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 반파시오 민주화 운동의 승리로 수립되는 민주연립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두 시기가 그런 측면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예. 4.19 혁명은 군사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됐고요. 6월 항쟁은 대선 통한 정권 교체 실패로 미완의 항쟁이 됐습니다. 차이점을 보면요. 4.19 혁명과 달리 6월 항쟁은 훨씬 더 조직적으로 전개됐는데 국민운동본부라고 당시 중간정당, 개혁정당, 야당인 신민당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회단체들이 결집된 민통연이 조직적으로 연합한 연대체죠. 예. 대규모의 통일전선체다.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4.19 혁명 뒤에는 청년학생들이 가자북으로 오라 남으로라고 하면서 통일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리고 혁신정당인 사회당과 사회대중당이 창당됐죠. 반면 6월 항쟁 때는 6.29 후에 7.8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전대협의 통일운동, 그 이듬해에는 방북투쟁, 임수경 전대협 대표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방북했죠. 예.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문규현 신부, 황석영 작가 등등.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이에 기초해서 범민련이 결성이 됐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의 3자연대체죠. 예. 4.19 혁명은 미군 정기 4.3 제주항쟁 여순 무장봉기 그리고 코리아전을 역사적 경험으로 하는 혁명입니다. 특히 코리아전은 전면전이죠. 그런데 60항쟁은 직접적으로 광주 학살을 역사적 경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측 내에 한정하고 있죠. 민주화운동을 특전사가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진압하는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보수언론들이 간첩들의 난동에 의한 사건이라고 왜곡하면서 예. 그리고 이건 사회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1960년 4.19 혁명 당시에는 식민지 반봉군 사회였습니다. 1980년 6월 항쟁 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입니다. 1980년을 기점으로 남측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예속성과 기형성이 차원이 다르게 심화돼서 남측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그런 사회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급이 영도계급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주력군 중에 주력군 중에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다르게 청년학생도 노동자, 농민과 함께 3대 주력군이 되고요. 90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1000만 인텔리 중에 양심적인 부분, 즉 양심적인 인텔리들이 3대 주력군에 더해서 4대 기본 역량이 하나가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4.19 혁명 때는 연방제가 과도적인 통일 방안에 불과했어요. 예. 바로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곧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국 창립 방안에 의거해서 1980년 6월 항쟁 그 당시에는 연방제가 유일한 통일 방안이 되죠. 예. 정치 통합만 이뤄내는, 체제 통합은 후대에게 넘기는, 네, 이런 측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 잘 들었고요. 두 사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4.19 혁명에 비해 6월 항쟁이 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필연이라는 의미는 이제 주체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필연이었다. 다만 4.19 혁명은 객관적인 측면이 강했고 6월 항쟁은 주체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둘 다 그 기폭제가 있었죠. 이승만 정권의 이제 3.15 부정선거라든지 전두환 정권의 4.13 호언 조치라든지 또 장충체 여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라든지, 물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예. 전자는 이제 4.19 혁명이고 후자는 6월 항쟁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항쟁 때는 이제 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신민당과 민통련이 결합된 코리아전 이후로 최대 규모의 대규모 연대체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준비됐다, 전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9 혁명 때는 이승만 독재 정권의 문제점도, 부정선거의 문제점도 컸습니다만 민생 파탄도 컸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그 남측 민중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북하고 또 너무나 대비가 됐어요. 북에서는 56년에서 5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확립하고, 천리마운동이 펼쳐지면서 매년 공업생산량이 수십 프로씩 늘어나고, 그리고 물론 60년대 말까지 진행됐습니다만 14년 안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뤄내는,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남코리아는 너무나 뚜렷하게 대비되는 농업국가였어요. 그나마 광범위하게 제주소작제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역시 정치혁명의 바탕으로서의 경제적인 모순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죠. 정치적인 모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모순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혁명의 주 객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때 그 객관적인 요인에는 상대 측의 정치적인 위기, 분열상이라든지 민중으로부터 고립된 정도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민생 파탄이라든지,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측면,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960년 4.19 혁명 당시에는 객관적인 요인이 강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민당과 민통련, 개혁정당과 진보개혁 사회세력이 하나의 상설적인 대규모 통일전선체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중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주체역량이 마련된 거죠. 예. 이것은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남코리아에서도 정치적인 모순이나 경제적인 모순, 국제적인 여건에서 객관적인 요인이 없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80년대 중후반에서는 미국이 대사회주의 전시경제, 윈도우 이코노미라고 하죠. 사회주의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아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보여주는 경제를 만들어 놓으려고 과거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공해 산업들이 일본에서 남코리아로 넘어옵니다. 이른바 중화학공업이죠. 네, 물론 본질은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피땀입니다. 은밀하고 성실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이뤄낸 거죠. 그래서 남코리아 경제가 과거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이 윤택해진 상황이었죠. 더구나 80년대 말에는 이른바 삼저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 6월 항쟁 때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요인보다 주체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4.19 혁명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를, 6월 항쟁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를 각각 사회 성격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그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된 것이 1980년대로 보면 되는지요? 예, 1980년을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 즈음에서 남코리아의 그 자본주의 공업화가 이제 진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된 거죠. 산업 분야에서 이제 공업 분야에서도 중공업 분야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노동 계급의 대열이 농민들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본질은 예속성과 기형성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대외적으로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이제 비유하면 기형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기형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자본주의라는 거죠. 예. 예, 이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원래 주제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계기를 둬서 이 경제 분야에만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2011년 2월에 그 세계사회 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남코리아의 경제 취약성이라는 그 경제 논문이 있는데, 그 경제 논문이 바로 이 식민지 반자본주의의 예속성과 기형성을 다룬 논문입니다. 팟캐스트 혁명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예, 언제 한번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팟캐스트 제목이 혁명인 만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4.19 혁명은 혁명이 맞습니까? 또 6월 항쟁은 왜 혁명이 아니라 항쟁이라고 하는지요? 혁명과 항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그 좋은 질문이고요. 아마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혁명이란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각각 사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혁명의 개념으로 보통 정권 교체를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규정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그 프랑스 1830년 혁명, 이건 그냥 왕을 다른 왕으로 바꾼 경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혁명이 아닌 거죠. 계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32년 6월 봉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봉기죠. 예. 이것은 그 왕마저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죠. 혁명이라고 안 합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that. No much to look at, nothing posh, nothing new, you call work to scratch. This is from school, my high society, here in the slums of San Michelle. We live on crumbs or bumful poverty, tap on the teeth, but what the hell? Think you're poor, think you're free, follow me, follow me! The time we killed the king, we tried to change the world too fast. Now we have got another king, he is no better than the last. This is the land that fought for liberty. Now when we fight for bread. Here is the thing about equality, everyone's equal when they're dead. Take your place, take your chance. Vive la France! Vive la France! Vive la France! 1848년 혁명은 1789년 대혁명과 함께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꾼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뀐 거죠. 본질적으로.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것은 민중이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네 단계가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 계급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것,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 이 네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네 단계는 축차적으로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민족적 차별 해소를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적 차별 해소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죠. 각각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계급적 차이 해소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 노동의 차이 해소를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막스의 과학적인 규정이에요. 물론 막스나 레닌이 당시까지의 시대적 제한성, 사상이론적 미숙성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막스와 레닌의 과학적인 사상을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킨 사상에 의거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 네 가지 혁명, 이 네 단계의 혁명 외에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과학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단순히 정권만 바꿨다든지 정권을 무너뜨렸다든지 이를 테면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정권을 무너뜨린 거고 5.16 혁명은 오히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과거보다도 더욱 파시오적인 정권이 들어선 거죠. 오히려 예. 노동자 민중이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가 하락한 거예요. 이건 혁명이 아니고 반혁명이죠. 반동입니다. 역사의 반동이죠. 혁명이란 본질적으로 그 역사를 떠밀고 나가는 예. 역사의 순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역사의 기관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역사의 역방향으로 되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반동이라고 예. 하죠. 반혁명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혁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혁명이죠. 예. 물론 이제 파키스트 혁명은 5.16 혁명도 다룰 겁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시 그 질문의 직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19 혁명은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단계 혁명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더구나 그나마 그 이듬해 군사 쿠데타로 꺾인, 완성되지 못한 미완이죠. 예.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은 12월 대선에서 전공개최 실패했죠. 그래서 이른바 혁명이란 말도 붙이지 않고 항쟁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6월 10일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된 노태우가 그 기득권을 놓았으니 일종의 하야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2월 대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도루묵이 된 거죠. 도라미타불이 된 거죠. 그래서 항쟁이라고만 합니다. 과학적인 개념 규정에 이어서 실천적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시점에서 이 두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면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당선시킨 12.19 부정선거라고 하면 그건 이승만을 당선시킨 3.15 부정선거와 맥락이 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4.19 혁명을 떠올릴 수 있고요. 12.19를 오늘의 60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노태우 간접선거로 대통령 당선된 걸 부정하는 민중항쟁이 촉발돼서 곧 6.29 선언으로 하야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는 6월 항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미국이 배후 조정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민간 파쇼, 군사 파쇼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1960년, 1987년, 27년 간격으로 두 번이나 퇴진시키고 민중의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화를 크게 전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제 억압이 있으면 민중이 있고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온다는 진리가 역사적으로 확인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독재 정권이 막강해 보일 때 노동자 민중들이 자칫 겁을 먹거나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과학적 진리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표현으로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일반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무시하고 뭐 부정선거라든지 장충체육관에서 간접선거라든지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부정선거죠. 엄청난 부정선거죠. 정보원만 2200만 건, 사이버사령부만 2300만 건. 천문학적인 부정, 불법을 거쳐서 이루어진 박근혜 당선은 원천무효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상유례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대한 부정선거로 출범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스스로의 공약들을 대부분 뒤집고 민생 파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파시적인 공안 탈압으로 유신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면서 코리아 반도마저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시점에서 4.19 혁명과 60 항쟁을 되돌아본다면 12.19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코리아 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이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19 혁명과 60 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1960년에서 1987년이 27년 사이고 1987년 그리고 지금 2013년이 26년 비슷한 간격이네요. 예,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의 공황이 뭐 1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그 조율이라고 하죠. 삼인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미셸 아글리에타가 강조하는 레귤레이션, 불어로는 헤귤라시옹이라고 하는 조율, 조정, 이제 계량을 말하죠. 포드 시스템이나 이런 그 기술 혁신에 의거해서 자본주의가 공황으로 붕괴하지 않고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연명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1929년 상대적 과잉 생산 공황과 1974년 인플레이션 공황, 2008년 미국발 금융 공황, 이 세 가지 공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유대 자본이 자본주의 불치병인 공황마저도 증폭시키거나 시기를 조정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는, 물론 그 결과는 양극화에 심하고 민중들의 생활 고통에 격화지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2대 8의 양극화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1대 99라고 그래가지고 Occupy Wall Street 운동에서 단적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본주의 불치병의 주기적 반복이 조율되고 조정되는 배후 세력에 의거해서 자본주의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집단에 의거해서, 그런 의미에서 남측에서는 이 27년, 26년, 한 25년 주기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이런 주기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이제 남코리아의 정치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 대체로 정권 교체기에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래서 항정으로 촉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이제 3.15 부정선거 직후고, 1987년도 이제 60 간접선거 직후고, 예. 그리고 2013년도 2012년 정권교체기에 이어서 1년 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공황의 주기 말고 정치적인 일정도 함께 분석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치적인 일정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실 파슈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슈 정권으로 바뀌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드문 경우 맞죠. 남코리아가 그만큼 특수합니다. 지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심화돼가지고 그 부담을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그러한 이하 요구를 반영한 극우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예.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 나치즘이나 무솔리니 파시즘 같은 정권이 출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향들은 없지 않지만 그런데 남코리아는 정확하게 1961년에서 79년까지 존재했던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유신이야 물론 이제 중간 이후부터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박정희 군사 파시즘이죠. 그것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만 그 답변을 하면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팟캐스트 혁명은 좀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방송인 만큼 예.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신자유주의는 이제 1920년대, 70년대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미.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소련 동구가 무너지면서 기존에 이제 사회주의권이 자본주의권에 편입된 거죠. 그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세상이 된 거죠. 예. 미국이 일극적인 패권 세력이 돼가지고 이제는 유대자본의 배후조정 하에서 반제, 반미, 반유대 이슬람 세력만 정리시키면 뭐 북같은 사회주의 나라는 소련도 붕괴되고 중국도 자본주의로 전향하는데 곧 자연 소멸될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1년 이제 9.11 사건, 군사 자작 테러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판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제 2008년 자작 금융 테러가 계획됐고 그렇게 추진된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자본이 1929년 공항, 1974년 공항, 2008년 공항 40년 주기로 계획하면서 크게 양털 깎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그들의 자본마저도 흡수해버리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거대한 공황을 일으키는데요. 원래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황을 증폭시키거나 시기를 조정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면, 1차 대전은 이제 제국주의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리는 과정에서 그 약한 고리인 그 뒤떨어진 제국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히틀러 나치즘, 무솔리니 파시즘 도조의 군국주의가 출현하면서 사회주의 소련과 자본주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손을 잡고 반파쇼 국제 전선을 형성해서 파시즘을 경멸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쿠바 등등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서 2차 대전 이후로는 유대자본이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체계를 개편하고 유대자본 산하의 미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렇게 3대 체계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1929년, 1974년, 2008년 세계 대공황들을 일으켜가지고 비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상대적 과잉생산, 인플레이션, 금융의 공황이죠. 그리고 때가 됐다 싶어서 1990년대 초에 소련 동구를 붕괴시키고 2000년대 들어서는 반제반미, 반유대 이슬람 세력들을 친제, 친미, 친이슬람 세력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련 동굴 무너뜨리고 이런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9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유대자본이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령 헤지펀드라든지 달러캐리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자본을 수출해서 침투해서 그 나라의 노동자들을 마음 놓고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예. 물론 자본 수출 말고 상품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 개방도 동시에 진행을 시키죠.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 자기들이 만든 파생금융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터뜨려서 역시 막대한 이윤을 챙기죠. 그 결과 남코리아 같은 경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제대로 작동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털 깎기를 당하는 노동자 민중들이 엄청나게 수탈당하는 그 결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거대 자본들, 매판 자본들의 막대한 치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는 데서 남코리아에서는 김영삼,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자유 정권이었던 것이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한계 속에 있었고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조금 또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철도 민영화 사용화 사유와 를 통해서 잘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코리아반도 극동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반복 호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위기 민생 파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복 호전 정책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노동자 기층 민중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들이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겠어요? 예. 이것을 파시적인 공안 탄압으로 또 짓밟는 가령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라든지 또 전교조 전공로 불법화라든지 황당하고 야만적인 종북소동이라든지 박창신 신부, 장하나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종북인 거예요. 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는 21세기판 마녀사냥, 메카시 선풍이 휘몰아치는 거죠. 유신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은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이라는 측면과 함께 파쇼 공안 정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최악의 최악의 정권이다. 그러니 이 땅의 노동자 기층 민중 광범위한 민중들이 떨쳐나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하고 운수노조 민주노총 연대파업 연대투쟁하겠다. 그리고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특히 종교계까지도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박근혜 정권이 파시오 공안 정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자유적인 반민중적 정책에 의해서 노동자들과 기층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파시적인 공안 통치에 의거해서 광범위한 중간 세력을 비롯한 전체 민중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예. 철도 파업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종교계의 민주주의 수호투쟁과 파쇼 공안 통치,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게 인상적인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데서 우리 팟캐스트 방송 혁명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포커스 팟캐스트 방송 혁명은 과학적인 연구, 학문적인 탐구의 공간이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비교와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현 상황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딱딱하죠? 이론적이고 예. 학술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청취자분들이 양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편집이 완료된 본에서는 요소요소 역사적인 자료들을 삽입해가지고 소리자료겠죠. 보다 흥미롭게 편집하는 것이 흥미롭게 청취하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87년 유월항쟁 이후 반파쇼 민주전선 전략이 민족민주전선 전략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다시 그런 반파쇼 민주전선 전략이 지금 필요한 건지 예, 그것도 최소 1시간짜리 답변을 예, 짧지 않은 예, 질문이에요. 필요로 하는 예. 예, 짧은 질문이지만 긴 답변을 요구하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반파시오 민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으로 바꿨다고도 다시 반파시오 민주전선으로 바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연립정권이 목표였다가 자주적 또는 진보적 민주정권이 목표로 바뀌었는데 또 다시 민주연립정권으로 바뀌는 그렇지 않고요. 가령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퇴진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권에 합류해서 민주연립 정권을 세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진보적이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권이고 참민주정권이고요.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적이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일전선체,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갈수록 파시화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맞서서 노동자, 기층, 민중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민중들의 투쟁, 이러한 하층연대 투쟁,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전개되는 상층연대적인 야당들의 연대투쟁, 이 투쟁의 성격은 반파시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호를 잘 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앞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1980년 6월 항쟁에서 6.29 선언 이후 7.8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져서 그 에너지를 조직화한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 업종회의 이 세 개 노동조직이 하나의 민주노총으로 결집하고 그의 기초에서 국민승리 21이라는 정책 과도체를 만든 후 민주노동당을 2000년에 창당하고 이런 그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가 진행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비록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더라도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이 세 개의 진보정당이 있고 민주노총, 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있으면서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연대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노동자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그런 목표를 실현할 정당과 전선체, 다시 말하면 참다운 진보정당이라는 기관차와 노동자 기층민중이라는 주력군의 단체들이 열차 차량을 이루고 그 뒤에 중간적인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열차 차량으로 묶어 세운다면 바로 이 전선이 하나의 큰 덩어리의 민족민주전선체가 됩니다. 이 전선이 형성될 때만이 정책 담당자로서의 참다운 진보정당이 있고 정책 집안으로서의 이 큰 덩어리의 연대연합체가 있을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 과학적인 견해는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 팟캐스트 혁명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조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팟캐스트 혁명 첫 시간으로 4.19 혁명과 6월 항쟁을 비교하고 또 그 두 민주화 운동의 큰 전기를 오늘의 시점에서 재조명하였습니다. 다양한 개념과 역사적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해 혁명의 과학적 의미와 오늘의 정세 분석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